족독인의 공화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가했던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 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이 나라에 대한 공식 방문을 마치고 23일 비행기로 수도 말라보를 출발했습니다.